love you 이렇게만지만 맘은 왠지 하나도 좋지 않아 I want you, I need you 노래 부르지 만 I don't know I feel bad 네가 뭔데 축하해 그새 다른 남자 또 만나 잘 돼 숨에 아직 좀 미래 담아 난 네가 좋아 하면 그뿐이라고 자꾸 화가 나 baby 쟤 네가 뭔데 이건 경우가 아니지 장난치 누구 놀려 어머 앵간이 좀 해라 거리에서 피난 쌍에 떨어본 게 나리 내가 너에게 못 사준 비싼 베개 구두 대신 싸버린 눈물 젖은 베개 왜 넌 행복하고 난 불행해 안 한 건데 쟤 네가 뭔데 귀찮게 안 할게 제발 돌아와 줄래